가시 연꽃 최두석. 자신의 몸 씻은 물 정화시켜 다시 마시는 법을 나면서부터 안다. 온몸을 한 장의 잎으로 만들어 수면 위로 펼치는 마술을 부린다. 숨겨둔 꽃망울로 몸을 뚫어 꽃 피우는 공력과 경지를 보여준다. 매일같이 물을 더럽히며 사는 내가 가시로 감싼 그 꽃을 훔쳐본다. 뭍에서 사는 짐승의 심장에 늪에서 피는 꽃이 황홀하게 스민다. 또 깊은 한숨으로 시작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되게 비슷하게 감상을 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제 감상평을 말해보면 이 그 딱 더러워진 물을 읽는 순간 뭔가 복잡하고 치열하고 두려운 세상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 세상 속에서 가시 연꽃이 이제 어떤 존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 뭔가 결실을 맺을 줄 아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가시 연꽃이 이 시에서 그 나오듯이 뭐 공력과 경지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신만의 내공도 있고 그런 힘이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더러워진 물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뭔가 능력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가 뭐 어떤 거를 쟁취하고 이뤄내는 존재 가시 연꽃을 묘사한 시가 아닐까 그렇게 예, 감상을 했어요. 다른데요? 아니 뭐 말이 다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안 비슷한데 궁금하네요. 아 근데 저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한 건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깊은 한 약간 유행어로 깊은 한숨을 만들려고 하는 아니 뭐 입신양면 뭐 이런 거보다는 자수성과 이런 뭔가 사회적 성공보다는 뭔가 내가 깨끗하게 뭐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가시 연꽃이란 저 사실 생소하잖아요. 꽃이란 게 우리에게 사실 다 생소한데 네 맞아요. 생소한 대상의 속성을 좀 재밌기도 하고 좀 교훈적으로 설명문처럼 좀 설명해 주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좀 마지막 이연에서 확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자기 반성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을 더럽히며 사는 내가 이렇게 훔쳐본다. 또 뭍에서 사는 짐승의 심장이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님이 가시 연꽃 사진 보내 주셨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서 시에서 왔던 한상보다 생각보다 징그럽던데. 좀 징그럽죠. 가시 때문에. 맞아요. 징그러워가지고. 그 가시를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마냥 예쁜 것보다 그렇게 가시가 있다는 게 뭔가 섹시한 느낌. 아니 섹시한 아니고 좀 사람과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사람과 유사한 생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맞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가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또 느꼈던 게 시를 읽으면서 내가 가지는 시선 그 시선에 따라서 선택하는 단어도 달라진다라는 걸 느꼈어요. 방금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보면은 밑에 수면 위로 펼치는 마술을 부린다 또는 그 밑에 공력과 경지를 보여준다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시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마술이라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말이고 공력과 경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을 뚫어야 돼요.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꽃이 엄청나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고 꽃을 피워냈지만 결국에는 꽃을 피워냈지만 그것은 이제 거짓이 수반이 되었고 그리고 내 고통이 수반이 되었고 그리고 내 방어를 하려는 흉측한 모습이 수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나타난 이 연꽃은 결국에는 이런 모양새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보면서 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했는데 더 슬픈 거는 이 꽃을 화자가 훔쳐보고 매혹돼요. 그 꽃에. 네. 그렇죠. 네. 그 부조리한 사회에서 나타난 그 솔직히 말하면 이 가시연꽃이 다른 꽃들에 비해서 이쁘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징그러워 보이고 하잖아요. 저는 이쁘다고 섹시하는가요? 가시가 뭔가 자신만의 매력, 강점, 그렇죠. 장점 뭐 이렇게 약간 느껴졌고 개성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봤던 거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나타난 흉측한 모습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에서 매혹을 느끼는 화자 자체도 결국에는 태생부터 부조리한 사회에서 나타난 사람이면은 그 정도에도 만족하고 그 정도가 나도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별로 뭐라 해야 될까 좀 아 그 저는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되게 좀 극단적으로 네. 아 이게 그 예, 네. 그 이렇게 감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이 연꽃이 매우 깨끗한 물에서는 살 수가 없대요. 늪지에서 사니까 아~ 무조건 어느 정도는 더러워야 돼요. 무조건 어느 정도는 더러워야 이게 살 수 있는데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네. 그 말이 여기 딱 첫 줄에 그거네요. 네. 몸짓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마시면서 잘하잖아요. 네.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맞아요. 정화작용도 하죠. 정화라면 자기가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가 정결케 완전 멋있다. 근데 완전하게 깨끗하게 안 되죠. 그냥 어느 정도 그 수질을 유지할 정도의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 속에서 자기를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키우는 거죠. 자기를 씻어서 그러면은 네. 이 강물에 몸을 씻어가지고 그 이제 식물학적으로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네. 확 와닿네요. 깨끗한 물에 못 산다고 하니까 네. 약간 세상 같기도 하고 세상이 네, 깨끗하지 세상.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해서 이거를 듣자마자 아 우리네 삶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저거 있잖아요. 막 물 하수 막 하수 처리장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또 정화해서 또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나면서부터 그렇게 스스로 가시 연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보면 뭣에서 사는 짐승의 심장에 늪에서 피는 꽃이 황홀하게 스민다. 이게 이 시인은 완전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치랑 저 가시연꽃이 있는 곳이랑 다른 세상인 거죠. 아, 네. 다른 세상. 그러니까 반대적인 뭐 어떤 요소들이 있거나 그래서 아, 그 짐승에게 뭔가 확 뭔가 오늘은 단어가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지 훅 이렇게 툭 한 대 맞은 것처럼 네. 충격받거나 뭐 반성의 계기가 됐거나 뭐 그런 그래서 그 작가는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시연꽃에 좀 속상해. 네. 뭐 자기 반성이 됐다. 네. 이런 황홀하게 거죠. 스민다라는 게 아우 진짜. 저런 삶은 아름답다.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아니면 자기에게 엄청난 충격, 황홀한 충격이 왔겠죠. 뭔가 강렬한 뭔가 강렬한 것이 왔다. 네, 네 뭔가 왔습니다. 네. 좀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얼곧게 뭐 살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말을 하니까 놀랐군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면서 놀랐군요. 좋았군요. 좋습니다. 아니 생각을 안 해서 정말 놀라서 놀랐다는 말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과연 우리는 진짜로 뭣에서 사는 짐승인가? 그럼요. 물을 더럽히며 사는 사람인가? 뭣에서 사는 짐승이 물을 더럽히죠. 뭣에서 사는 짐승은 그냥 진짜 그냥 뭣에서 산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을 더럽히며 사는 게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이 물 있잖아요. 이 가시 연꽃이 있는 곳이 강인가요? 아니 늪지. 호수 늪지? 늪지. 그 뭣이 있고 늪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늪지는 뭔가 강렬해. 이상 같은 거? 사람들의 뭣에 사는 짐승들에게는 아예 다른 세상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뭣에서 짐승들이 막 살다가 진짜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막 더럽히고 거기에 막 몸을 씻는다든지 네.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늪에 있는 존재들은 이것이 쟤네들은 물을 더럽히지만 나는 나를 정화시켜서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방어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짐승 중에 어떤 깨어있는 짐승 하나가 아 저 연꽃은 너무 뭐지? 황홀해. 갑자기 드라마에 어, 연기하는 거 같다. 어, 약간 연기했다. 이거 보이는 라디오 해야 돼. 내가 어떠신가요? 네. 내가 늘 잊고 살았던 아니면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그냥 이 물 자체는 나에게 씻는 매개체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살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연꽃이 내가 더럽혀 짐에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어하며 살고 있구나. 황홀하다. 이런 느낌. 네. 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대요. 이거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네. 뭐 예상 답변은 아닌데 뭔가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뭐 제가 순발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네, 인간이라면 좀 오래 더럽히면 살지 않을까요? 인간 현대 사회에 살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무단횡단도 하고 막. 근데 그렇게. 뭔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완벽한 도덕성이라는 잣대를 딱 댔을 때, 그 기준을 댔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뭔가 더럽히고 이러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그 기준을 다르게 바꾸면은. 또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라고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이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그 기준이 저는 약간 그 종교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뭐 가톨릭의 7대 제약 이런 거 있죠. 네. 막 욕망, 뭐 성욕, 식욕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계속 인간들은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부조리한 세상이고 그것 때문에 뭔가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더러워진 물을 왜 부조리하다 생각했어요? 네?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딱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네, 더러우니까 뭔가 부조리하다. 부패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다음 시. 오, 벌써 마지막이네요. 아, 네. 아무도 살지 않아서 좋았다. 김선우. 번개친다. 끊어진 길 보인다. 당신에게 곧장 이어진 길은 없다. 그것이 하늘의 입장이라는 듯. 번개친다. 길들이 쏟아내는 눈물 보인다. 나의 각도와 팔꿈치, 당신의 기울기와 무릎, 당신과 나의 장래를 생각하는 밤. 번개친다. 나는 여전히 내가 아프다. 천둥친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아프다. 번개친 후 천둥 소리엔 사람이 살지 않아서 좋았다. 굉장히 잘 읽었어요. 네. 저희 패널들 중에 제일 잘 읽은 내가 너무 어색해. 맞아요. 아까 말했더라. 정말 솔직하죠. 그림이. 네. 네. 뭐가 좋았어요? 이 시가. 우선 제목이 저를 확 이끌었고요. 네. 이게 뭘까? 아무도 살지 않아서 좋았다. 그러다가 이 아, 제가 말을 못해 왜? 왜 말을 못하니? 왜 본인 또 연기를 해서? 아, 제가 좀 네.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미지들이 네. 늘 말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엄청 큰데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어서 네. 시간을 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먼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도 살지 않아서 좋았다 이게 시가 사실 명확히 이해는 안 됐어요 저는. 저도요. 예. 네. 근데 뭔가 짝사랑이나 외로움 아니면 이별 뭐 이런 걸 호소하는 느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번개가 치고서야지 어떤 뭔가가 일이 터지고서야 너와 내가 끊어진 길, 너와 나 사이 끊어진 길이 보였다. 이런 걸 인식. 한 것 같아. 그래서 곧장 이어질 길이 안 보이니까 뭔가 둘러둘러 가야지 너에게 닿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너와 내가 이렇게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걸 떠올려 보다가 이렇게 뭐 너와 나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 떠올려 보다가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를 생각한다는 게 여전히 번개 치면서 여전히 내가 아프다, 당신이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는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천둥 소리가 지나가고 나서야지 뭔가 시원섭섭한 사람이 살지 않아서 좋았다 이렇게 시원섭섭하고 뭐 홀가분하고 그러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는데. 혹시 이별의 상황을 맞게 되면은 잠깐이나마 짝사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네, 들었습니다. 네. 왜 짝사랑을 하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저도 이게 네. 저는 이게 봤는데 인터넷에서 이 시인에 대한 글을 봤는데 이 시인은 이 작가는 무소유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읽어보니까 어땠냐면 그냥 이 작가의 사상 자체가 내가 이렇게 찰나적 존재구나 당신도 그렇구나 라는 걸 얘기해주는 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찰나적 존재니까 우리 삶은 찰나이고 어차피 소유하고자 하는 거는 하는 욕망은 좋지 않으니까 무소유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많이 담긴 시인 것 같아요. 찰나니까. 네. 그래서 이 아무도 살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제목 자체가 무소유를 굉장히 지향한다는 그런 느낌? 게 보이지 않나 싶고 번개친 후 천둥 소리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게 그냥 마음을 놓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을 놓았다는 느낌에. 네. 그래서 이 당신에게 곧장 이어진 길은 없다. 그것이 하늘의 입장이라는 듯 이거 자체가 작가의 사상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연 뭔가 이성적인 뭐 사랑의 감정이라는 걸로 받아들이진 않았고 네. 읽었을 때 그냥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는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나의 각도와 팔꿈치, 당신의 기울기와 무릎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 제일 어려웠어요? 네. 무슨 말인지 해석이 네. 맞아요. 좀 네. 어려운 그러니까 아, 좀 다르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부담되네 갑자기. 그렇게 엄청 쉬웠죠? 네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게 저는 시 전체가 이렇게 막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떤 상황을 정말 장황하고 재미있게 묘사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다라는 단어가 잘 어울렸어요. 왜냐면은 두 사람이 싸우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쪽은 번개치고 한쪽은 천둥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둥치고 번개치면서 막 싸우는데 싸움에 싸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 중 한 개가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곧장 이어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일단 길이 이어져 있었는데 끊어진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서로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눈물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에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지금 오연의 나의 각도와 팔꿈치 잠깐 그 얘기 하셨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싸우는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아. 팔꿈치의 각도와 기울기와 무릎 그리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장례를 생각하는 여러 단어들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싸움, 뭔가 정말로 크게 싸우고 있는 뭔가 신체적으로도 위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이다이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잘 그려낸 게 아닌가. 위해를 가한다고? 아니요, 직접 치진 않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네. 하셨고.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오른팔 높이 들어서 상대방을 위협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네. 근데도 그렇게 생생하게 생각이 된다는 게 아, 또 시의 그 함축적인 표현이 아. 그 힘이 굉장히 잘 느껴졌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닭꼬치는 애보고 그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무릎으로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런 게 아닌가. 진짜 이상한 해석이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네. 생각할 수가 아니,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정말 번개와 그 천둥의 비유는 정말로 네. 감동적이고요. 감동과 아니라는 게 네. 공존하고 있네. 아. 네. 근데 네.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팔꿈치, 무릎 이건 관절이잖아요. 네. 이 허벅다리와 종아리로 이어지는 간절. 그렇죠. 아, 이 뭔지 알겠죠? 예. 근데 네, 뭔지는 알겠는데 뭐를 이게 표현이 어떤 신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네. 팔꿈치, 무릎 이런 게 아, 이 장례라는 걸 또 연결하면은 막 이렇게 꺾잖아요, 관절을 다.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런 게 연상이 되면서 그렇게 시를 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로 가자 이런 느낌인가? 좀 장례를 통해서 관에 들어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자. 네. 그런 걸로 갑자기 또 받아들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어때요? 사람이 살지 않아서 좋았다, 요거는. 아까 말하지 않았나? 제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일부러 얘기하고 싶어서 던지는 거지. 네. 네. 저는 아까 이제 뭐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싸움이 부부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라는 그 표현이 나의 감정이 담긴 정말 상대방을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렇게 천둥 치면서 번개 치면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칼로 물베기였다. 네. 그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냥 부부끼리 하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시가. 알겠습니다. 네. 부부싸움이다. 부부싸움이다. 칼로 물베기다. 오소리님은요? 아, 저는 한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네. 그냥 그 시를 읽다 보니 뭐 개연성 없이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누구일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시 안에 제 나름대로 이건 단서라고 그 정의하고 네. 분석을 해봤거든요. 무릎과 팔꿈치, 번개와 천둥 이 쌍마다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과 팔꿈치는 몸의 구성요소라는 공통분모가 있죠. 네. 그리고 번개와 천둥은 전기 현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나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나와 당신 그 당신을 이상적인 나라고 했을 때 나라는 공통 분모가 생겨요. 그러니까 네. 당신이 이상적인 나라면 나와 당신은 공통분모 나라는 둘 다 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뭔가 당신은 이상적인 나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곧장 가는 길은 왜 없을까? 이거를 이제 화자가 이상적인 내가 되고 싶어하는 지금 상태라면 그 이상적인 나라는 것의 기준이 아주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수준 높은 이상적인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바로 이어진 뭐, 길이 있는 거죠. 목표로 도달하기 위한 길 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만큼 곧장 가는 길은 없다. 그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했고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며 힘들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왜 사람이 살지 않아서 왜 좋았을까? 이거는 이제 사람 앞에 가로 쳐서 가로가 뭐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에 다른 사람이 네. 살지 않아서 좋았다. 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살지 않아서 좋았다.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나로 가는 길은 오로지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게 나에게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뭔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힘든 길일지라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좋다고 한 게 아닐까. 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유니크한 그런 길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질문을 종합해서 이렇게 시를 봤을 때 지금 화자가 뭐 번개치는 날에 막 번개칠 때마다 어떤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화자 상태가 지금 뭔가 이상적인 내가 되고 싶어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아 이런 찰나의 순간마다 그런 꾸불꾸불한 험난한 길을 보면서 그래도 이게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서 간다. 좋아 뭔가 감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상황이 아닐까 네 그렇게 봤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정황이 좀 네. 나의 이상으로 가는 길이 내 나의 고유의 것이 오직 나 고유해서 그래서 제목이 아무도 살지 않아서 좋아. 예, 그 길에 아무도 없이 아 아무도 없이 예, 오직 나만이 같이 버스 타고 간 사람. 종점으로 가는. 예, 종점으로 가는 버스. 사람들이 막 하차하고. 더러운 물에서 막 나를 정화하고. 가시 안 보죠. 근데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돼. 갑자기 별도 보이고. 뭔가 이거 시네. 자기 성 오늘 시는 다 자아 성찰. 네, 반성. 자기 반성. 맞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생각이 없는데 지금 좀 하시네요. 네, 오늘 잠을 대장님. 별로 못 자가지고 네, 기획자 3시간 정도 잤는데 아, 뭐 네. 하셨어요?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아 요즘 나 잠이 안 오신다고 약간 이거 준비하느라 막 심장이 떨리고 나는 기획자야 이러면서 아 저야 아닙니다. 다들 다 잠 밖 못 자고 오지 않았어요 오늘 다? 네 저는 네. 한숨도 네. 못 잤어요. 아 진짜요? 왜요? 아, 커피를 먹어서 그런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사슬로시네 진짜 단순하다. 진짜 단순하죠. 근데 그게 저도, 제일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어제 일부러 먹었어요. 작업을 해야 돼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밤새려고 먹었는데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잠을 잤죠. 아 잤어요. 그 시집 맨 뒷부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시 감상을 시작할 때 오늘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얘기도 했었지만 뒷부분에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복잡해진 세계에 견주어 불가피하게 난해해진 시를 읽는 난감함에서 조금이나마 놓여나 독자들이 가능한 한 여유롭게 시와 마주 앉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이 저희가 앞서서 많은 시집들을 좀 시즌 1 때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시집들이 약간 어렵고 우리들을 독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던 시집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시집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덜고래님은 처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패널로서. 네, 패널로서. 게스트가 아닌 패널로서. 첫 출연입니다, 여기. 네.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재미는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요. 네. 흥미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오늘 제일 크게 느낀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에 대해서 내가 항상 단계별로 나아가는 내 생각. 아, 죄송해요. 네, 차 키에 돌고래가 달려 있거든요. 네, 이게 맨날 울어요. 네. 죄송해요. 내가 네. 특이한 게 아니야. 자, 다시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걸 하면서 네. 이제 시를 읽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와닿았어요. 평소에 생각하던 흐름이 정리돼서 나에게 딱 다가온 느낌? 뭐냐면 시를 읽으면 이제 작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 나한테 반영하게 되고 이제 주변 사람 그리고 세상에까지 이렇게 닿게 되는 그 과정을 피부로 느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라는 것이 나에게 왜 흥미가 있고 그 내가 왜 시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시의 눈밥을 좀 고찰하면서 네. 더 관심 더 많이 생겼다. 네. 그리고 막 오늘 녹음 진행하면서 문득 아,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잠깐. 네. 네. 이게 저기 목소리님은 왜 여기 와서 시를 읽고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 이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답을 읽으시는데. 알았어요? 아니요, 답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왜냐면 답은 본인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만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에게 너의 종점이 가지 않는데. 아, 하차하셨습니까? 아, 알겠죠. 아니요, 아니요. 아, 하차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환승할게요. 네. 아, 환승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하이파이브 안 쳤어? 아, 하이파이브 하려고 했는데 아. 무시당했어. 아, 하이파이브였어? 네. 이렇게 하면서. 아, 네. 아, 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 네. 네. 금방 말해 말과 이게 똑같아요.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 우리는 매주 다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받았나?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저희는 청자들과 만나야 합니다. 네. 우리. 아, 청자분들을 보세요. 네. 많은 분들 여러분.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시집으로. 네. 찾아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